조선소의 열점 수역에 또다시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22일 남조선 괴뢰 호전 세력들은 서해 5개 섬 주변에서 삼국 어선들의 불법 오로 활동을 막으며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어초를 설치한다는 미명 밑에 민간 선박들을 우리 측 수역에 연이어 침범시켰습니다. 남조선 괴뢰 선박들의 우리 측 영내 침범 행위는 이날 하루에만도 무려 5차에 달하며 침범 깊이는 1.1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중한 것은 괴뢰들의 우리 측 영내 침범 행위가 미제의 로골적인 비호와 적극적인 부추김 밑에 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제 침략군 놈들은 2월 22일 새벽 판문점 군사분계선 상해 확성기를 들고 나와 연평도 주변 수역에서 금순 인공어초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는 해괴한 통보 노름을 벌려놓은 데 이어서 수많은 불안당들을 우리 측 수역으로 내몰았습니다. 지요, 금순 작업 감시와 안전 보장이라는 구실 밑에 한갓 유령에 불과한 유엔군의 깃발을 띄운 함선들까지 이곳 수역에 투입했습니다.